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좋은 걸 먹길 마지막 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 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따기 말따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좋은 걸 마지막 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